365일 366일 다시 365일 14일 이렇게 1111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오늘도 9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맡은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책에서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찬미공주입니다. 한 분 더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조카 효박사입니다. 와! 이 귀중한 시간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죠? 조카 효박사님. 풍주님이 네. 끌고 오셨나요?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네? 네. 맛있는 거 드셨나요? 아, 털렸습니다. 네. 뭐 드셨나요? 네. 수제 햄버거? No. 그럼 뭐 드시고 오셨나요? 스무디 먹고 왔습니다. 아, 스무디 약한데? 그쵸. 돈까스도 먹었습니다. 아, 돈까스 어떡해. 저 돈까스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 참. 네. 저 효박사가 그. 효도할 때 효를 잘한다 해서 효박사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효도의 효자에다가요. 네. 네. 네. 그리고 참진자 쓰고 있어요. 네. 참된 효도를. 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아, 그렇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저는 벌써 일주일이 왔다는 사실에. 아, 놀라셨군요. 아,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찬미공주는요? 저도 정신없이 월요일부터 조금 전까지 네. 네, 일하고 왔어요. 아, 저도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네. 자, 찬미공주 아니. 효박사? 효박사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내 친구, 기간. 내 친구. 어, 아, 중간고사 기간이네. 시험은 다 끝나셨나요? 네. 아, 잘 보셨나요? 아니요. 아, 시험지는 잘 봤겠네. 네. 저도 항상 시험지는 잘 봅니다. 자, 저는 지금 막 좀 전에 그 잠실 체육관에서 프로젝트 부 시사회를 보고 왔어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봄이 되면 원래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미친 김광덕과 김어준의 세월호의 진실을 향한 그들의 정신을 보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마스크가 다 젖은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어찌나 창피한지. 하여튼 감동이었어요. 영화가 다 만들어진 것 같진 않은데 AIS 항적도를 가지고 그 미친 김 감독의 항적도가 거짓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김 감독이 기계와 기계에 남아있는 그 소스를 가지고 항적도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정부의 AIS 정보는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막 또 엉엉 울고 사람들 박수가 끊이지 않아서 아 내가 왜 더 많이 프로젝트 부에 참여하지 못했나 그게 아쉽더라고요. 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수지의 게임도 그렇고 더 플랜도 그렇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줘서 김어준한테 고맙다. 그리고 김어준하고 같은 동시대를 살아서 정말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김어준을 향해서 음모론자 음모론자라 그러긴 하는데 가설이라고 생각해도 그런 네. 것들이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설을 뒤집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 플랜도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갈 그 전문가가 없대요. 반론을 하시려면 열심히 하시라고. 뿌듯한 토요일이었고 뿌듯한 일주일이었고 뿌듯한 한 해였고 뿌듯하진 않지만 그래도 3년이 그렇게 헛되진 않았다는 생각에 감사하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까? 빨리 선거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후기는 있나요? 아, 후기. 제목. 부러우면 지는 건데. 지은이 꼴통. 황금 수저들의 면모를 그렇게 한꺼번에 보긴 처음이다. 참으로 말끔하고 신사들처럼 보인다. 감추기 힘들어 보는 비웃음. 힘들게 찾아내는 듯한 경멸의 눈빛. 그들은 알까? 저녁 어스름 엄마의 반가운 부름에 뛰어가는 아이의 무한 행복을. 그들은 알 수 있을까? 버스를 포기한 동전 몇 분의 싸구려 커피를 들고 한없이 걸었던 청춘의 여행을. 시작부터 모든 걸 가졌다 믿는 자들이 난 부럽다. 이제 더 이상은 하지만 아직도 내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아름다운 거라 믿고 싶기에 난 이미 졌다. 끝입니다. 너무 의미심장해서. 네. 꼴통IT님이 띠링띠링 세월호 인양 관련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간혹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4월 28일로 올려주신 건데요. 인양 후 처음으로 미수습자 유류품이 발견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견 장소인 4층 객실을 포함 3층 객실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초기 입구 쪽에 지장물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많이 치워진 상태이다. 이렇게 짧게 올려주셨어요. 꼴통IT님께서요. 계속 올려주시는데 저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유품 혹시 다들 보셨어요? 아, 네. 돌아오지 못한 박영인 학생의 교복이 그 발견이 됐는데 YTN 기자가 계속 남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남현철도 아니고 박영인도 아니고. 남영인 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내보낸 거예요? 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림책 훑어보기 시간입니다. 10번 세인트 스프레디. 세인트 스프레디는 많은 분들 책을 보시다가 세인트 스프레디에서 한번 멈추세요. 일단은 세인트 스프레디가 뭐야? 세인트는 교황, 스프레디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넓게 알리는 수도자다 해서 세인트 스프레디라고 제가 지었었죠. 네. 그럼 이제 그림 설명을 좀. 지구 위에 전 세계가 지구촌인데 교황님이 그때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교황님 하얀 성직자복, 교황님이 이제 중간에 계시고요. 그 옆에 단식 중이셨던 유민이 아빠, 네. 노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옆에 짚고서는 교황 옆에 계시고, 교황과 유민이 아빠 옆으로 남자, 여자, 그러니까 어린이나 이렇게 성인이나 손에 손을 잡고 쭈루루 펼쳐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늘에는 세월호 배가 조그맣게 해서 떠있고요. 교황과 유민이 아빠 머리 위에 나비가 두 마리 날아가고 있고요. 교황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된 그렇죠. 아무래도 교황님이 오므로써 천주교 세계가. 그리고 지금 교황님이 그 교황 프란시스코가 네. 오신 네. 거죠. 네. 8월 15일 날 네. 광장에서 네. 광화문 광장에서 네. 퍼레이드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좀 그런데 차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데 네. 유민 아버님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리셨죠. 네, 차에서 내리셔서 유민 네. 아버님 안고 편지를 받고 위로를 하는 듯한 그쵸.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전에도 뭐 대전에서 사람들 만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승현이 아버님 네, 그분 만나서 그 세례도 세례식도 하고 그럼으로써 거의 저희 나라 이제 기독교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반하게 반해서.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천주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교황님이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큰 의미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특히나 이번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네. 특히나 더 훨씬 더 낙태나 피임이나 동성애 같은 거에도 훨씬 더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네 그래서 2014년 3월에는 미국의 유력지인 포춘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50인에 선정이 되셨고 그중에 또 1위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참 이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분 이런 것들이 모든 전 세계에 이제 교감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죠. 그분이 한 말 중에 네. 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떠나가면서 네. 그 전 세계 안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행동이 정치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 그런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해줬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교황님 그때 이제 얘기 나온 이제 교황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서 달았는데 반나절 정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황이 인간적 교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세월호 리본을 끝까지 착용을 했고 그 말이 참 마음에 저는 계속 남아요. 인간적 교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효 박사는 교황님 기억나세요? 네. 오, 교황님 잘생기셨나요? 아니요. 아 근데 어떻게 스타일이 아니야?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요? 어떤 모습이? 그 막 손 잡고 교황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기억해서 맞다. 그 나쁜 나라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많은 동영상에서 나왔었어요.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 효 박사님. 10번 세인트 스프레디를 듣고 왔습니다. 들어가는 곳부터 세인트 스프레디까지 왔는데 1번에서 5번까지는 약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이려니 하고 받아들였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었고 그 속에 뭔가가 있었던 거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그러니까 6번부터 9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의 이제 아 이게 현실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는 약간 희망으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네. 거죠 이제는 네.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꺼져가는 세월호에 대한 거를 다시 알리고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좋은 기운이 네. 퍼져 나가는 듯한 기분은 들어요. 이렇게 그림도 보면은 커다란 지구 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서 있는 그 그림도 보고 또 여기 음악도 들어보면 그냥 좋은 향기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반응이 나요. 말씀도 잘하시네. 지구가 또 해몽이야. 네, 그러게요. 지구가 녹색 지구예요. 네, 그 뭐라 그래야죠? 이걸 뭐라 그러지? 녹색 녹조라떼는 아니고 너무해. 녹색을 뭐라 그러죠? 녹색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에코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노래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집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지구는 둥근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가 자,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는가? 다 만나고 오겠네. 주대창. 온 세상 어린이가 이게 울려 퍼지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앞으로 갑자기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녹색에 관한 녹색 지구에 관한 환경에 관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노래까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네. 그러게요. 이렇게 막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진짜. 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것을 보면 좋은 기운을 받는 그쵸, 것이 그쵸. 있고 어떤 경우는 그 기운을 뺏는 기운이 들 때가 있는데 아주 좋은 기운을 네네. 주시고 가셔서 맞아요. 아주 저 엄청 울었어요 그때. 우리 왜 맨날 울어? 왜 맨날 울어? 교황님이 참 좋아요. 이번에 선출된 교황님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아 맞아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귀여워요. 귀여우세요. 이 그림 보고 어떤? 아 맞아요. 효박사는 저 그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뭐 이런 거.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네. 끄덕. 아니 근데 그 할 말이 없으신 뭐지? 풍주 쌤이 이런 그림 그리고 하는 거 보고 어땠어요? 어떤 느낌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엄마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색칠 공부 같은 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했어요. 생각했는데 책을 낸다는 거에. 놀랐어요. 책을 보고 나서는 어떤 뭐 느낌이나 엄마가 이런 그림 실력이 엄마한테 이런 실력이 있었다니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런 실력이 있지 않을까? 그림 그려볼까?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그려보지. 그럴 네. 때는 아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 뭐 마음 그냥 좋으면 그리면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면 돼요. 근데 엄마가 이게 갑자기 다른 것을 하면 좀 신기하고 놀라워 보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네요.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좋아하지. 나한테 잔소리를 좀 안 하고 엄마가 엄마 일을 하는구나. 다행이다. 난 내 할 일 해야 되겠다. 엄마가 다른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신경을 안 쓰니까 집이 완전 집이 돼지우리 같으니까. 뭐 그럴 경우엔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효박사는 이 그림이나 음악 중에 뭐 가장 마음에 들고 이런 건 없어요? 그 뭐지 그거 빨간 카페. 척순이? 척순이. 척순이 왜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에 들어. 예. 뭔가 걸어갈 때 그 등장이 자꾸 생각나요. 아 걸어가는 모습이 등장하는 그 모습. 우리 효박사도 그 네. 세월호에 대한 되게 아픔은 많은 일을 했죠. 효박사 진짜 많은 일을 했지. 궁금하네요. 안산에도 많이 네. 갔고 팽목항만 벌써 세 번 갔을 거예요. 세 번이요? 그러니까 네 번 갔나? 저희 집 대표로 가서 그때 비디오 찍고 노래하고 그리고 한 번 공연하러 가고 그리고 한 번은 그냥 나랑 같이 가고 그럼 안산에도 많이 갔죠. 안산에 그리고 그 뭐지 안산 기억교실 옮길 때도 마지막까지 같이 옮겨줬고 그러고 나서 쓰러지고 보통 보면 이런 걸 좀 어른들이 강요 아닌 강요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싫어하거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직접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따라가고 그랬어요. 같이 팽목항 갈 때도 같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6학년 때부터 이제 힘들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중1을 그렇게 보냈죠. 거기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모 쫓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아픔을 느끼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사춘기를 조용히 지나갔다가 이제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노원을 하고 이모가 애원을 해도 됐고 어디 가자 아니 뭐 딴 때도 내가 막 미리 말한 것도 아니라 나 내일 갈 건데 너 내일 같이 몇 시에 갈 건데 같이 갈래? 갈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왜? 요즘에는 나 약속 있는데 그래서 리본도 많이 만들었고 그럼 자기 만든 리본 아이들한테 전파도 많이 해주고 맞아 자기 중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리본 만들어서 전파해주는 아이죠. 그랬었지. 맞죠. 리본 공작소에서 리본도 많이 만들어. 기특해요. 그래 맞아. 그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딴 얘기가 이렇게 들으면 딴 얘기가 흘러가는데 네. 지금 이제 얘네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는 애들이라서 세월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좀 아픈 타이틀을 줘서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긴 되게 미안해요. 그때 당시에 고이였던 아이들은 더 많은 아픔을 그치?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연관이 안 돼 있어도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울먹이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내가 미안하지. 여기 지금 조카를 앉혀놓고 할 얘기는 아닌데 세대가 변화할 때까지 해결이 안 돼서 그치. 우리 말고 다음 세대가 너네가 이어나가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아니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저는 이번 대선만 잘 되면 이번에 끝날 것 같긴 그 세월호 세대 그 아이들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류가 막 흔들 막 와가지고 좀 좋은데 이제 개표가 돼야 개표가 아는 잘 돼야 거니까 또. 그 1 더 플랜의 1.5 보면 막 심장이 1.5 그러니까 기승전 정권 교체 어쨌든 좋은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아니 그 보다도 참 조카가 참 훌륭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엄마가 잘 키워서 그래. 이몰 잘 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엄마를 잘 뒀어요. 맞아요. 네, 어른 말 너무 듣지 마시고 하시면서. 아, 지금 안 들어요. 어른 말. 그때까지였어. 지금 안 들어. 네 지금 안 듣습니다. 어쨌든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다음 얘기, 공연 얘기할까요? 네. 네, 공연 얘기 참, 그, 뭐죠? 제가 이번에 그 했던 게 음악 장르의 공연, 아니, 연극 장르의 공연과 또 무용 장르의 공연들, 쇼케이스 공연들이 묶여 있는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혹시, 연극이 더 좋으세요? 무용이 더 좋으세요? 물론 공연은 여러 가지가 다 많지만 저는 연극. 저도 연극. 아 그래요? 연극이 더 좋아요.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저는 무용이 더 씨는 더 좋거든요. 아. 무용 보는 볼 때.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면 대사도 있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물론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어차피 줄거리가 있고 그 줄거리를 따라가는 공연이고 음악 같은 경우는 다들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아. 스토리가 없는 물론 제 다 신호비 있고 스토리가 있지만 또 연극 무용을 볼 때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그 이미지로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 그 좀 감성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공연을 뭐 봐야 돼? 어떤 것부터 봐야 돼라고 고민하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에게 좀 이성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연극을 보라고 좀 권유하고 좀 감성적이고 감정이 이제 풍부한 친구들에게는 무용을 먼저 보라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무용도 보면 이제 너무 길면 좀 지루하거든요. 네. 무용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한 시간이 네. 좋게요. 네. 한 시간 딱 넘어가면은 힘들죠. 오 마이 갓. 네. 그래서 한 20분짜리나 10분짜리 쇼케 좀 짧은 걸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짧은 거라도 한 무용을 좀 많이 좀 사람들이 좀 보면 그리고 무용 안에는 음악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움직임 플러스 거기에 또 음악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면서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효 박사 무용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예, 어떤 무용이 이 댄스인데 영어로는 어떤 댄스를 좋아해요? 힙합. 오. 힙합. 아 여기서 보여줘야 스트레이트 되는데. 댄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스트레이트 댄스. 스트레이트 댄스. 스트레이트 댄스. 보여줘봐요. 싫어요. 죄송합니다. 아,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렇구나. 그럼 힙합을 좋아하나요? 힙합? 네. 뭐 만보 이런 걸 만두카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막 추는 거 싫어해요? 삼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싫어요. 땡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힙합이야 힙합? 네. 기대되는데 언제 보여주죠? 시간 되면. 아 시간 되면 알았어요. 우리 끝나고 그러면 아, 네. 끝나고 보여주세요. 네 알았어요. 저 무용하면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아는 친구가 자기 작품이 나온다면서 진짜 정신없게 봤거든요. 네. 한 시간 반인가 한 시간짜리였는데 현대무용인데 되게 멋있게 봤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이 현대무용 전공가였어. 같이 나오면서 나는 입이 떡 벌어가지고 야 무용이 이런 것도 있었네. 맨날 발레만 봤는데 내가 본 건 뭐 호두까기 인형 뭐 이런 거 백조의 호수 키키마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딱 말씀하시길 그분은 이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무용을 전공하고 몸이 다쳐가지고 무용을 못한 그렇죠.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현대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라 그랬나? 20년이라 그랬나?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똑같네 현대무용은. 그러나 그래서 내가 헐 뭐지 이거? 나는 막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아 이런 게 현대무용이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옆에서 야 20년이 지났는데 똑같네 이러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 우리가 많이 너무 봐야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 경험이 사람을 없어서. 많이 봐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음악을 딱 들으면 뭐지 이거 막 이러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좋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감성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감성을 빼고도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뭐지 이럴 수 있는데 물론 이 예술이란 게 테크닉이 다가 아니긴 그쵸.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전문가이다 보면은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그때 찬미님이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뭐 디지털화? 공연을 디지털화하는 거. 그런 데다 돈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창작을 할 수 있게 그런 데다 돈을 거기다. 써야 된다고 생각이. 네, 맞아요. 그렇죠. 뚱한 데다 돈을 쓰고 그러지. 다른 뭐가 있다니까. 그쵸? 진짜. 김종. 김종차가 네. 자, 넘어갈까요? 헌법할까요, 저희?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무용에 대해서 저희 조카 친구? 네, 없어요. 알았어요. 네. 어! 드디어 조카의 음악이 나오는데? 효박사의 음악이 오늘 지금 나올 건데, 기대해봐요. 효박사 기억할래나 모르겠네. 자기가 만들어놓고.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나면 제 헌법은요.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총 10장으로 되어 있으며 자, 지금 9번째 개정했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거는 10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효박사가 나왔으니까 좀 전에 나온 음악을 효박사가 어렸을 때 시청 광화문 광장에 같이 촛불을 들고 나갔다 온 다음 날 갑자기 이 피아노를 쳐보더니 나 이거 이 노래 이거다? 막 이러면서 막 치면서 가라지 밴드로 같이 이렇게 드럼하고 뭐 여러 가지까지 만들었었던 노래 당신이 하신 거 맞나요, 박사? 네. 네, 저희 로고송으로 당신의 노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쑥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그럼 저희 헌법 들어가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3장 국회 중에 46조에서 49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1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2항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관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한다. 가 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당연한 건데 아닌 사람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당연하죠. 이것도 당연한 거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마지막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성환종 리스트. 홍준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후에 갑자기 무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항소 홍준표... 진행 중이지 않아요? 그런가? 일단 무죄를 받아서 대법원까지. 그 홍준표가 옛날에 검사 시절에 아 누구였는데 아무튼 뇌물은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증거가 없어도 뇌물 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법에 적용이 된다고. 아 본인이. 네, 그랬거든. 아. 근데 지금 그래서 하명수 총리 전 총리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라고 저렇게 벅벅 우기고. 그러니까 성환종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성환종의 자살도 조금. 자살도 수상하죠. 그 비싼 동네에 CCTV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호박사는 국회의원 중에 혹시 뭐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누구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정준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요. 정준길이 누구예요, 정준길? 정준길. 정준길이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인데 지금 맨날 그 제 누구야 홍준표 대변인으로 계속 나와서 그래요? 활동하고 있거든요. 정준길이 옛날에 있잖아요 안철수 대선 나온다 그럴 때 대선 나오지 말라고 자기 동창이었던 금태섭한테 막 이제 이상한 협박했다가 나중에 아 자기 그런 적 없다 그랬다가 택시 기자 아저씨가 내가 당신이 내 뒤에서 전화한 거 들었다 뭐 이렇게 제보해가지고 나와서 해명해라 그래가지고 그 나와서 해명하란 게 쾌도난마 진실을 얘기한다 그러더니 거기 나가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못 나간다고. 학교에서 반장 뽑잖아요. 네. 반장이나 혹은 회장. 회장. 뽑을 때 이렇게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러나요? 요즘에는 어떤 풍토예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선생님들이 지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지목해서. 하고 싶은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없으면 선생님이 그냥 뽑거나. 그럼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추천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전체 회장 학교. 그런 거일 때는 막 애들이 나와서 막 점심시간에 와서 내가 회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거를 했어요. 그걸 해가지고 1, 2, 3학년 다 앞에 와서 거기서 이제 말을 해요. 말을 하면은 아, 이, 야, 우리 쟤 뽑자, 쟤 뽑자 하면은 애들이 뽑고 막 하면서 그 뭐지? 제안이 뭐 무상급식이 되도록 뭐 그런 거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동아리를 더 많이 많이 만들겠다. 뭐 공약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 투표를 그래서 했는데도 투표했는데 그 효박사가 찍은 사람이 아니고 찍은 사람이 됐어. 오 기분 좋았겠네.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그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그 작년에 회장이었어요. 그 회장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걔를 점점 이렇게 알아가니까 이렇게 점 올라가서 더 많이 지원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후보 후보들이 막 질투해요. 어. 아. 왜 제가 회장됐냐고 내가 회장돼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뭐 어디나 마찬가지. 저희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반장은 추천해서 반에서 투표해서 했는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표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회장 네. 정규 회장을? 정규회장은 저의 기억으로는 전체 투표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전체 투표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회장, 그러니까는 전체 회장은 아마 그 반장단에서, 반장, 부반장단에서 자기네들 고기에서 이렇게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전체, 학교 때는. 맞아. 네. 맞아. 전체 투표를 해본 기억이 없네요. 요즘은 반장 부반장도 안 반장 부반장이라고 안 그러고 회장이라고 아, 반에서도 아, 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 괜히 학교에서부터 반장 부반장 나누고 회장 나누고 이런 것보다 다 회장으로 통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반회왜회회 일반 2반 요즘에는 1회 2회 이렇게 해요? 일반 2반. 아, 일반. 아, 근데 왜 이래? 아, 반장은 일반 2반이기 때문에 반장이라는 단어를 쓴 거 아니었나? 근데 그게 바뀐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옛날 사람이. 그러면 아이들 회장 뽑으면 안 되고 교장 뽑아야 되잖아요. 학교장 뽑아야 되잖아요. 아, 너무 웃긴다. 아, 그럼 어떤 회장이 좋아요? 잘해요? 어때요? 궁금해, 그냥 요즘에 친구들 생각이. 뭔가 정교 회장이 성실하고 착하고 개념 있어요. 오. 아. 그래서 애 그리고 뭔가 모범생 교복을 완전 같이 입고 좋아요? 단정하고 성실하게. 아. 아. 우리 힙합 정신하고 조금.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 안 하는. 그건 4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는데. 그래요. 네, 상당히 도덕적인 아이였는데 상당히 선생님들이 반항적인 아이로 봤죠. 나는 도덕적인데 왜 상대방은 나를 반항적으로. 아, 왜냐면 그거는 그런 거죠. 정미 이모나 저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그 지켜야 하는 규율 같은 거를 되게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나가보면 사회나 학교나 그게 아니야.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를 싫어했던 거지. 아, 그런가? 어려운데요.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안 지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교칙이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거기서 네가 나한테 그렇지. 반항을 해 맞아. 이거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싫어했지. 맞아. 한두 번이 아니었어. 한두 번이었어.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시지? 막 센 거짓말하고. 제가 그 옛날에 한번 엄포 얘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다 보이거든. 엄포야. 저건 분명히 엄포야.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런 일을 해서 불이익을 당할 거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뻔히 말도 안 되는 엄포를 해서 아닌데요. 딱 나 그냥 애들 가만히 있는데 나는 꼭 아닌데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나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 자기 권위에 도전했다 이런 거죠 선생님들이.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조회 시간이라고 그러나? 그때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왜 떠들었냐? 막 이거 가지고 막 혼내고 있었는데 내가 또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오른쪽 바로 앞에. 선생님이 볼 때 오른쪽 바로 앞에. 근데 그러니까 2분단에 앉아 있었던 거죠. 네. 창가에서 2분단. 네. 근데 창가에 앉아 있던 애가 약간 효박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리. 네. 오리 입이야. 얼굴 하얘가지고 되게 귀여워. 키도 작고 얼굴도 조금 해가지고 하얗고 오리 입술이야. 근데 걔가 있는데 선생님이 걔를 보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너 뭐가 불만이냐고. 왜 입이 튀어나왔냐 이거지? 입 내밀고 있냐고. 네. 아, 선생님 근데 나는 못 견디겠는 거지. 그래서 바로 앞에 앉아있는 내가 선생님 제 입 원래 나왔는데요. 뭐라고? 그래서 제 입이 원래 나왔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이제 저희 출석부 기억나세요? 긴 거의 30cm 되는 출석부인데 그게 나무로 돼 있잖아요. 옆에도 나무로 돼 있고 그 옆면으로 내 머리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아우 그 옆면으로 내 머리를 턱턱턱 가하는데 갑자기 정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 나 뭐 잘못했나?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빙빙 선생님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셋에 딱 맞고 가만히 있었죠. 선생님이 자질이 없던 거지. 그랬더니 너 뭐야? 근데 그때 또 내가 또 왜 영어책을 펴놓고 있었어. 책상 위에. 1교시가 영어였거든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책을 펴놓고 있었던 거예요. 1교시가 영어였으니까. 너 뭐야? 너 혼자 영어책 펴놓고 너 혼자 영어 공부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암울하게도 내가 다른 공부를 못했는데 영어 시험 막 100점 맞고 그랬었어요. 내가 100점 맞으려고 맞은 게 아니라 난 그냥 시험을 봤을 뿐인데 100점을 맞은 거였고 그랬더니 너 뭐야? 너 혼자 영어 잘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또 맞았어요. 이걸로 안 때리고 이제는 그래도 다행히 이 나무판으로 진짜 무식하다. 또 세대를 또 가하고 내가 잘못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아 이런 게 바로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아 아무나 선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물론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생각은 했었지만 그날 완전 너무... 뼈저리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아, 부의장. 그때 그 이석현이죠. 네. 그분 너무 멋졌어. 맞아요. 이번에 이석현이 됐으면 특검이 연장됐을 텐데. 그랬어도. 모르죠. 아, 모르죠. 모르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쉽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특검 연장 안 된 건 정말 아쉽다. 정말. 아, 맞아요. 진짜 연장했었어야 됐는데. 계속 그 누구야 우병우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투표 잘해서. 기승전 투표야. 좀 고백할 게 있는데 되게 저희 아버지가 어제 오늘 아침인가 교통사고 어? 아, 네? 살짝 다치셔가지고 어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좀 연세가 많으시니까 수술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치료하자. 수술하지 말고 전신만 재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한 조금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그냥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일하면서 전화로만 받았는데 길을 걸으다가 차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새끼발가락만 이렇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차가 지나가가지고. 어째 새끼발가락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는데 피하려고 했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되셔가지고 차가 이렇게 발등을 발등을 지나갔나 봐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시다. 그 사실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 더 슬퍼서 더 슬프다는 거. 아니 저도 이제 세월호 배지를 달고부터는 이제 왠지 이렇게 딱 전철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어르신들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오면 무조건 일어나긴 하는데 어르신들이 올 때도 일어나긴 하죠. 그랬는데 저번에 어르신들이 우르르 타길래 딱 내리려고 딱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리를 비켜드리려고 딱 하는데 이따만한 태극기를 들고 타시는 거예요. 명동에서. 그래서 어버이였나. 그래서 딱 일어나다가 다시 앉았어요. 그냥. 그리고 세월호 뺏을 때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고개 숙이고 세대간의 갈등이 돼버렸어. 고개 숙이고 그냥. 우리 호박사는 어떤 어른이 싫은 어른이 어떤 게 있어요? 아빠? 아니 뭐야? 어떤 어른이 싫어? 작년에 현장 체험 학습으로 어디 갔었는데 그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계속 서서 걸으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서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가 나와가지고 자리를 앉았어요. 앉았는데 거기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양보 좀 해 막 그러는 거야. 다리 아파서 그냥 아 이제 앉는구나 딱 앉았는데 양보 좀 해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힘겹게 앉았는데 뭔가 억울한 거예요. 바닥에 앉았어요. 바닥에 앉았어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왜 니네 왜 여기 앉아있냐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의 친구는 이제 다리 아파서 다리도 다 꽂혔고 그냥 서있기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리 바닥에 앉는데 그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 기억을 아직까지도 설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없는데 당연하다고 하면서 자기네 그거를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그러게. 그런 어른들이 나한테 곱게 늙읍시다. 풍주쌤의 수비학. 네, 풍주쌤의 수비학 시간입니다. 풍주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여태까지 1번부터 9번까지 다 했고요. 지금 번호 하나 남았거든요. 네. 번호 하나, 5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소울 넘버 구하는 마지막 시간이라서 소울 넘버 구하는 법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네. 1922년생이고요. 7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울 넘버를 구하시려면 1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7 더하기 2 하시면 23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 자리가 되니까 1번부터 9번까지로 해서 한 자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2 더하기 3으로 해주시면 돼요. 2 더하기 3에서 5가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소울 넘버 5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 1922년 12월, 아, 그러니까 7월 2일생 이분은 김수환 추기경님 프로필 보고 구한 거거든요. 이분 5번이셨어요. 그래서 5번들을 딱 얘기할 때 5번들한테 나오는 그 단어들이 체면, 매너, 명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 인내 짱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즘도 되게 강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타로카드 5번의 그림을 보면은 5번의 그림이 교황이에요. 교황인데 그림을 보시면 그 교황이 단 위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 위에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거는 이분도 약간 시선이 남보다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자 뒤로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네. 두 개의 기둥은 항상 양극을 얘기하거든요. 여사제에서도 그 두 개의 기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발 밑에는 신도 두 명이 있고 교황은 신도를 쳐다보고 있진 않고 신만 보고 앞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5번 소울 넘버 5번 분들은 네. 그 두 개의 기둥 양극이라 그래가지고 현실과 이상 그 두 가지 속에서 항상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예. 이상적이 그러니까 현실도 맞춰야 되고 이상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약간 괴리감도 있고 해서 본인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인상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매너, 배려 굉장히 끝장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근데 자존심도 네. 되게 세요. 나르시즘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랄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내가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아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해주는 내 모습이 너무 사랑 자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나르시즘이 굉장히 강해요. 대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자기 그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거절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뭔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남들한테 그 나쁜 모습을 보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5번들은. 그래서 또 5번들은 그러니까는 중간에 껴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림에서 신도와 신 사이에서 껴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간에 껴있는 그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접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도 네. 어떤 그 라인에 속해 있지 않고 그러고서는 그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어느 땅 라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별로 티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은 굉장히 티가 확 나는 거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을 때는 티가 확 나는. 그래서 그 항상 끼어있기 때문에 인내심도 되게 강하고요. 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해결되면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참아내요. 참아내면서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런 타입들인 거죠. 그 속으로는 얼마나 곪아있겠습니까? 와. 좀 봐도 조금 네. 제주 위에 있는 5번들을 보면은 네.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답답해 보인다거나 할까. 예, 되게 5번들은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네. 쉽게 내주지를 않죠. 남한테 마음도 잘 자기 자신이 너무 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쉽게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딱 봐서는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남들이 이렇게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거절도 안 하니까 또 어렵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숫자상으로도 1번부터 9번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가 항상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가 되게 주도적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뭔가 결정하고픈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자기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 다 좋아 오케이 이런 사람들이면서 속으로 꽁하고 있는 사람들 아 이거 싫은데 막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좋으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이렇게 얘기 제시해주면 좋아요. 기왕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걸 딱 원할 때 저 사람이 뭔가를 해주면은 뭐 좋겠다고 싶으면 네 가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넓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가지 네. 중에 골라 그러면은 네가 선택하는 거는 내가 다 좋아 오케이 이런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네 가지 중에서 고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가 골랐다는 거, 네.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인정해 줬다는 거 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이제 항상 카드도 교황이기 때문에 네. 존중받고 있다는 거 누군가한테. 그런 거를 느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거절 안 하고 해줬을 때는 바로바로 이 사람도 역시 바로바로 그 피드백으로 그 현실 속에서 바로 현재에서 만족하게끔 뭐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 사람들 자기가 이제 상황을 컨트롤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는 되게 그러니까는 조용하고 겸손하고 매너 있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제 만약에 자기가 진짜로 믿는 사람들,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굉장히 수다가 끊임없이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막 잘난 척하고 막 네. 이러고 하면은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뽕발을 내시면 되죠. 거절을 못하니까 이분들 되게 고퀄리티를 지향하시는 분들이고요. 5번 그 5번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5번 여성들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게 섹시하게 이쁜 게 아니라 단아하고 우아한 그런 매력. 약 5번 이영애가 5번이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소울 넘버 1번부터 9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숫자가 꼭 1번부터 9로 해서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은 나눠봤는데 사람 내 생일 생년월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걸로 소울 넘버를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아 저런 면이 있다라고 하셔서 대하시면은 뭐 재미도 있을 거고 이해도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그게 다가 아닌 거고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소울 넘버를 알고 나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아 나는 8번이라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서 아 그냥 그려러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아, 저는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2번이라 진상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 네. 내가 2번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조금 유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효박사는 몇 번인지 알아요? 본인이? 4번. 오, 4번 어떤 건데요? 몰라요. 아, 그냥 나 같은 거구나 하면 돼요. 오늘 추천곡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차카부치키의 작곡가님 효박사님이 부르신 노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헌법찬미에 나오는 로고송을 만든 효박사님이 부른 노래예요. 엄마를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다 안고 싶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이죠. 우와. 예, 효박사 언제 부른 노래일까? 이 노래가 도대체. 다 옛날 얘기고요. 네. 언제 부르신 노래예요, 효박사? 언제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안 나요. 이제는 엄마가 달려가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곡이 너무 짧은데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효박사 목소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볼게요.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평생 남아 있으라 뿐. 죽어서도 가지고 가. 박사의 엄마를 보면 나도 몰래를 듣고 효 박사가 참가했던 화인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효 박사. 근데 화인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정미 이모가 편집이야 이건. 편집이야. 혹시 보고 안 놀랐어요? 왜 친숙한 사람이 맨날 보는 사람이 머리가 없이 나타나면 머리가 없어진 나타나. 뭐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얘네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 너무 익숙해서. 아 진짜요? 많이 본 거예요 그 전에도? 네. 아 자주 머리를 미셨군요. 뭐 효 박사 힘들지 않았어요 이런 거 할 때? 별로. 핑봉캉에 가고 이런 거 힘들지 않았어요? 네. 그럼 세월호. 아 이런 걸 너희들한테 물어보기엔 참 그렇다. 그래 같이 행동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얘기하면서 울지 않았대 다들. 난 이미 많이 울고 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오늘 뭐 마칠까요? 네. 네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 다들 일주일 동안 아주 무슨. 아니 몰골드를 보셔야 되는데 몰골드를 봐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한번 생방송 할 거 봐요. 아, 이 몰골로 네. 한번 저희 페북 라이브. 네네. 그리고 효 박사도 와줘서 고마워요. 네. 네. 아 오늘 진짜 오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먼지. 그러니까요. 아, 전 또 전철도 잘못 타갖고 거꾸로 타고 왔네. 네. 다 같이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제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10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다윤 조은화 박영인 남현철 양승진 고창석 이영숙 권혁교 권재근